기뻤던 사랑스러운 그때, 그때로 다시 돌아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돌아보며 이 땅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찾았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는 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전통 하면은 무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그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런 전통들이, 또 기독교의 교리들이, 또 교회의 그 모든 그런 많은 갈등과 또한 그 신실한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피 흘리는 역사들, 그 다음에 그 모든 교리와 모든 그런 전통의 그런 교리들이, 전통의 기독교적인 그런 많은 말씀의 체계들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의 활동, 악한 영들의 활동, 그에 대한 그 진리를 보존하기 위한 신실한 자들의 그런 반격과 또 교회의 보호를 위하여 이런 많은 그런 연구와 갈등 중에 교회 전체가, 아, 이 말씀이 참된 진리요, 성경이 증거하는 성경이 그 명료성 안에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는 이런 진리의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전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교리, 교일에 대해서, 또한 신학에 대해서 그 부분을 무시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근데 이해는 합니다. 그 인간이 그 계몽주의와 이성주의가 발달하면서 성경이 이게 인간이 쓴 것이 아니냐, 또 성경이 이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느냐, 또 이걸 더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신화화되며 이것을 재해석해야 된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과 그런 영향들이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그런 반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경건주의 운동들, 또 경건주의 운동들 통해서 신비주의나 여러 가지 그 이단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에 대한 그런 교리와 전통 신학의 그 중요함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신학의 체계화를 주장하는 그런 운동들, 이런 그런 역사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 안에서 교회는 성령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세우신 자를 통해서 진리를 보존하신 그 가운데서 하나하나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찰스 스포이전이 항상 얘기했듯이, 왜 너에게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착각을 하느냐? 왜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여 이렇게 말씀을 준 것과 그런 체험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이 왜 다른 영혼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모든 역사와 그런 흔적들을 그에 대해서 그것들을 무시하고 또한 그것들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라고 그 스폴전은 얘기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교회만 와. 우리 교회만 오라. 다른 데는 다 틀려. 나에게만 성령이 임했어. 나는 성령이 임해서 나만 비밀을 알고 있어. 요한계시록에 대한 비밀을 나를 통해서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오직 나에게만 와야 구원이 연결된다. 예수께 연결된다. 그렇게 또 성령이 임해서 내가 요한계시록을 푸는, 그러면서 점점 신격화하며 자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예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그 자리까지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요새 뭐 신천지나 GMS, 통일교, 그 다음에 뭐 구원파는 거의 영지주의 계열 같고요. 그런 이단들. 근데 옛날에는 그 베레아 귀신론이나 그쪽에 그 이단들이 강했었는데, 그쪽 말은 싹 사라지고 지금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그 장길자, 또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박태성 같은 경우는 그 간증 들어보면 진짜 목발진 사람들이 두트럭이 들어가면 두트럭이 나서 나갔다, 그런 소문까지 나왔고, 어떤 사람은 그 밭이 잘 안 돼서 그 뭐 뱀이 많이 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구니를 싹 던지니까 뱀들이 그 바구니 속에 싹 모이면서 그런 이적들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박대선의 그 전도관을 믿기 시작했다는 그런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일화가. 그 박태성 같은 경우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처음부터 그 잘못된 이단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 아내가 죽고 나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상한 일이 있고 나서 타락하기 시작했다, 중간에 타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적과 표적 그 자체를 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십시오. 그 모세도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됐습니다. 그러나 마술사도 똑같이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됐습니다. 모세도 물이 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술사,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것도 물이 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다시 피가 물이 되게 하거나 또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뱀을 삼켰죠. 그만큼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그 마귀의 역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흉내는 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신이 들린 사람들, 그 점증이나 그 무녀들은 점점 가난해지며 그다음에 음란해진다고 합니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악의 열매를 결국 맺게 돼 있습니다. 음란과 호세, 돈을 사랑하거나 또는 자기를 신격화하거나 부가 따르는 것 같지만 그 부 가운데는 죄악과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또한 공의가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때, 구원받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할 때요.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때가 있다는 것은 마지막에 결국 심판받을 만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와 예수의 피와 물을 흘려준 그 은혜의 물결이 흐르고 있지만 그 은혜의 물결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도 같이 녹아져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두려워 떨음으로 구원함을 이루십시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로 회복되어 진리의 자유함 가운데 그 죄의 세력 가운데 마귀의 눌림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시사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한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의 시작과 가능한 그 영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그 성결만큼,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형상만큼, 그러니까 결국 예수의 피와 그 십자가 안에서 성화는 시작되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의와 거룩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화는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 성화, 순간 완전한 성화. 점진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며 자라나는 아이가 점점 자라나요, 장성하여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것까지 나가는 삶이 이 땅에서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신앙 생활을 보통 신학적으로 성화의 삶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가는 것을 그 영화, 그래서 완전한 그 거룩과 예수와 하나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얘기했죠. 그 마귀도 이적과 기적과 표적, 그 거짓 표적을 흉내냅니다. 그 박태성 같은 경우, 또 베리아를 보면, 저는 베리아를 제 개인적으로 그 종교 사기 단체라고 보진 않습니다. 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순수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그 베리아를 보면 귀신을 그 뭐 8000보 쫓으면서 그런 연구 사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책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연구사를 보지 않습니까? 보면 불신자의 사회의 영이다 하고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이 나갑니다. 근데 그 외국 계열의 그 책들 또 귀신 쫓고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 쓴 사람들 보면 악한 영들, 마귀에 타락한 천사들이다 하고 귀신을 쫓습니다. 네, 똑같이 나갑니다. 형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적으로 또 영적으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그 아더 핑크의 간증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영매였습니다. 그때는 그런 죽은 자들의 영들, 그들과 그 교접하여 그런 영매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봤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게 악한 영들의 활동인 것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간증이 있고요. 또한 그런 그 박지사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이 들려서 뭐 다른 사람들을 맞추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하기 싫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뗄 수 있을까 하다 예수 믿으면 된다고. 우리 옛날에 외할머니도 그랬습니다. 외할머니도 그 애가 나면 죽고 애가 나면 죽고 그런 그때 많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적에 늦게 올린 이유가 한 1, 2년 안에 그 애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호적에 늦게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신이 좀 혼미하다 보니까 갑자기 붉은 것이 쑥 들어오더니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점 신들리기 싫고 그런 무녀가 되기 싫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알아낼 수 있을까 하다가 전도자가 그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해서 예수를 믿고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갔다는 그런 간증을 저는 외할머니에게 들었습니다. 그런 악한 영들도 악한 영들의 그 나름대로 그 흉내, 거지 이적과 표적과 그런 영적인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그 마귀의 나라, 마귀의 세력, 그들을 무찌르지 않냐면 그런 비유를 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런 체계와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 비유적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같은 경우는 악한 영들은 하나의 흉내고 거짓의 그런 현상들을 영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그 말씀한 그 진리. 그래서 바울은 강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들과 가르친 것의 정통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내가 예수다 하는 게 한 2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스무리하게 그 교묘하게 신격화하는 그 신천지, 또 하나님의 그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그 장기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교세가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아직도 신천지는 그 점점 왕성해지다가 어느 정도 그 팽팽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자기를 신격화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 두 번째, 다른 교회들 그 목사들과 그런 사람들을 계속 비판하면서 잘못되었다. 다른 데는 다 잘못되었다. 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게 인식을 시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거짓말이 무기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인간은 뭐 2000번, 뭐 만 번의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영적인 거짓말, 영혼을 죽이며 그 진리를 거스리며 알고도 그 사악하게 그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요. 마귀의 사냥개에 불과합니다. 이런 타락한 은사자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들, 보이는 것들을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경 여러분. 그 악한 자들의 그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의 그 기본적인 특징은 바로 거짓된다는 것이며 그 거짓이 그들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가 서로 형제들을 향하여 진실함으로 대하며 진실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진실, 그 진실의 관계 안에서 그 진리가 그에게 이루어지고 선포되며 그 진리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오래 참고 기도해주고 이런 관계가 성도와 성도의 교제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그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그 베드로의 그 반석, 그 고백 위에 또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그 사도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졌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사도의 가르침, 진리의 말씀,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 그런 진리의 하나됨 안에서의 그런 성령의 은사의 역사. 그래서 모든 기준은 바로 진리의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며 또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저도 한때는 성경을 많이 읽었던 때가 있었지만 요새는 많이 그 성경을 읽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지금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그 읽고 알아가는 그리고 또 우리에게만 성령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 수많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그들에게 역사했던 성령과 그들에게 보존했던 진리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봐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 그 목사님들은 오직 성경책만 읽었었고 또 그 많은 책들과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들었지만은 지금은 수없이 많은 그런 많은 책들, 많은 자료들, 그다음에 지금 역사의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진리에 보존된 그런 체계들이 무수히 우리는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의 제가 그 보면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나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던 의문들의 거의 98% 정도가 95% 정도가 다 옛날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의문들이었고 그것들을 거의 다 풀어놨습니다. 그것도 아주 탁월하게 말씀적으로 잘 풀어놓은 것들을 저는 책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가 놀랍니다. 아, 이런 의문을 나만 품고 있던 것이 아니라 옛날 과거에 또 많은 그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 다 겪었던 일이고 또 이런 많은 것들을 말씀으로 묵상하고 이렇게 책으로 펴냈고 기록으로 남겨놨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 엘리사하고 엘리야가 저를 항상 헷갈리는데 엘리야인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 그 성경에 보면 항상 남은 자, 항상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있다는 것, 남은 자의 교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택하시고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끊어질 것 같지만 항상 거룩과 의 가운데 보호하시고 그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 아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 아닙니다. 내가 홀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많은 수많은 그 기도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위하여 한국 땅에 전도되기 위하여 또 통일되기 위하여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중국의 복음화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많은 영혼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남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남은 자의 백성들이 우리와 함께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군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닌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수만의 그 천천만만의 천사와 하나님의 손길의 그 권능이 함께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남은 자의 그 백성들이 그 연합 가운데 성도의 교통 가운데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하나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질서 있게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과 그 많은 그런 흐름 속에 한 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담대하십시오. 제가 이런 적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그 10만의 선교사들이 나가게 해주세요. 중국이 복음화되며 선교 중국이 되며 선교 대만이 되며 선교 통일한국이 되며 선교 일본이 되며 미국과 러시아가 연합하여 10만의 선교사들이 아시아를 덮으며 유럽을 깨우며 아프리카에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 놀라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지쳤을 때 이런 감동을 줬습니다. 이 기도 너만 하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 아, 그렇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남은 자들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전 세계의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 같지만 우리의 기도 하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그 감동하신 그 순종 하나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또한 쓰임받기를 갈망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으며 나 혼자만이 아닌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과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나와 양률이 교회 공동체와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런 참된 축복 가운데 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런 배가 부르는 자 그리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자에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복음. 그 복음이 뭡니까? 너희 죄를 위하여 내가 물과 피를 흘리고 너를 십자가 안에서 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 모든 그 구약의 예언과 또한 신약의 그 모든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오르시사 다 이루실 것. 그 십자가를 정점으로 해서 다 이루실 것.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구원 참된 구원을 얻고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며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과 구약과 신약 전반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해서의 그런 복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들어갈까요? 내 말을 들어야 신승환의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신천지 이만희 장계자 오직 거기를 통과하고 그가 가르친 가르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구원이 열려 있습니다. 바로 성경. 이 모든 성경을 성령 안에서 많은 그런 남은 자들과 택하신 자들이 그 진리를 보존해 왔고 그런 많은 역사를 통해서 전통 신학 이런 신학들과 그 조직 신학 진리의 체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그런 폐해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 정통 신학과 하나님의 교리와 말씀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남은 자의 교리처럼 진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지금까지 그 진리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그 정통과 교회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배우십시오. 읽으십시오. 역사를 통해서 남긴 성령의 흔적과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성경 하면서 성경책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김남주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오직 성경 성경 하면 성경책만 읽은 사람 신학생 치고 제대로 된 신학생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들에게 남긴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남긴 성령의 진리, 그 부분이 어디서 온 겁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 안에 그들이 깨닫는 진리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배우면서 그 가르침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역사 가운데 그런 가르침 많은 그런 흐름 지키신 보전 과거와 그런 많은 그런 역사 그런 진리를 바라볼 때 오직 예수 오직 성경에 근극적으로 아 성경 이 말씀이 옳구나 이게 이런 말씀하는 거구나 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적, 거짓 이적과 표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이적과 능력과 권세가 또한 당연히 우리 성도 안에서는 당연히 따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적과 표적 그 자체, 배부른 그 자체를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에서 그 오른쪽에 있는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하이사 그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얘기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뭡니까? 너가 예수야? 그러면 한번 이적기적 표적 보여봐. 나를 지금 이 땅에 내려봐. 이 땅을 바라보며 어쭈 표적 보여봐. 이적 보여봐. 이럽니다. 이게 왼편에 있는 자와 저주받은 자와 이 땅을 바라보는 자와 천국을 바라보는 자와 자기의 죄를 아는 자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의 차이를 그 십자가 양 옆에 있는 것으로 분명히 나누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을 공의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볼 것이며 배를 부르며 거짓 이적 그 이적 그 자체만 바라볼 것입니까? 아니면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볼 것입니까? 나와 양누리 교회 공동체와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은 오른쪽에 서서 참된 하나님의 긍휼과 나의 처참한 죄를 아는 그 죄를 불쌍 그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겸손 가운데 그 비참한 가운데의 참된 통곡과 오직 천국만 바라보는 참된 백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성경은 신약과 또한 구약과 요한계시록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거기엔 내가 들어갈 자리도 없고 어느 누구도 들어갈 자리도 없고 신천지 이만이나 장길자나 어떤 누구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참된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 흐르는 이 신학 전통과 또한 이런 많은 그런 신학, 기본적인 그런 교리의 체계와 이런 부분들, 또한 성령을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또한 역사를 통해서 남겨진 이런 많은 진리들을 무시하지 않냐며, 이런 기본적인 정통 교리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며 겸손히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 안에, 참된 은혜 안에, 참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복의 배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두드리니 우린 두드리니 우리 믿으십니까?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때문에 주님의 말씀 이루어질 것입니다.